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22일 평양의 만스대 의사당에서 작별 방문해 온 이만 무스타파 아보드 아흐마두 주조 에집트 아랍공화국 특명전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